나는 네 동동 나 네 맘대로 들었다가는 놓고 Then not the loco oh, oh. 나 미치게 만들어간 게 탑승한 볼래 Cold coaster yeah. So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Don't be